마른 기름 손에 붓고 오른손 듬뿍 왼손에 살짝 이대 팔머리 넘기고 땡땡이 무늬 넥타이에 굵직한 체인 금팔찌에 배바지 입고 백구도 신고 세련된 걸음걸이 얄라리 얄라리 얄라리 얄라샹 네가 뭐라 해도 나 이래파이 나 오늘 집에 못 간다 오늘도 원샷 내일도 원샷 남자의 인생을 마신다 네가 뭐라 해도 난 이래파이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오늘은 정자 내일은 경자 살아의 인생이란다 해처럼 날카로운 시력 처럼 번뜩이는 청력 연인의 향기 다 찾아내는 기도팔 대단한 후련 금빛발 살짝 보여주고 살인적 미소 날려주면 핫팬츠 입고 하이힐 신고 100m 전력 질주 얄라리 얄라리 얄라리 얄라션 네가 뭐라 해도 나 이래파이 나 오늘 집에 못 간다 오늘도 원샷 내일도 원샷 남자의 인생을 마신다 네가 뭐라 해도 난 이래파이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오늘은 정자 내일은 경자 차라리 인생이란다 내일은 제니 사나이 라이프란다